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이 7월 31일 구호바에서 폐막됐습니다. 조선통일지지 구호바위원회, 구호바 제인민간의 진선협회, 구호바 강철공장의 일꾼들, 군중들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 발언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 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분들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친선 단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을 감상했습니다.